말해든 저녁 하늘은 못 올려보는 습관이 있어 온 세상이 날 떠나는 듯한 이상한 그 기분이 싫어 멀리 떨어지는 저 해는 내일 다시 올 텐데 날은 비춰졌던 햇살은 아닐 것 같아 네가 가도 사랑은 다시 오고 소란스러운 이별을 겪어봐도 이렇게 너는 너는 너는 자꾸 마음에 걸려 가끔씩은 좋아서 웃긴 하고 또 가끔씩은 행복의 맛을 봐도 아직도 너는 너는 너는 deep in 누군가에게 맘을 줄 때면 반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 다 줘버리면 떠날 것 같은 이상한 그 예감이 싫어